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원종서 작사 박한규 작곡인 노래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졸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이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인민들의 다음없는 흠모예정을 노래한 성가입니다. 가사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과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었으며 전체 인민을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 수행으로 흉흉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흉모예정을 기억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반복하지 않는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전후에 어렵고 복잡하였던 그 나라에 오직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한길을 끝곳이 걸어본 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를 길이 전하는 뜻깊은 성가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 인민의 불변의 신념을 새겨주는 시대의 성가로 조국 당후에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727 행진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허근 작사, 조경준 작곡인 이 가요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예순돌세 즈음하여 창작되었습니다. 노래 727 행진곡은 경례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전승 예순돌세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경축하는 우리 천만고민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자들인 전쟁로병들과 우리 조국에 삼가드리는 선물입니다. 노래에는 전승 60년의 역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기억종이 담겨져 있으며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받들어 오늘의 반미 대결전에서 련전 연승을 일으켜 나갈 철석의 맹세가 빗겨 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터득한 승리에 대한 철리, 전 세대가 물려준 귀중한 승리의 모범을 자신들의 삶과 투쟁에 구현해가는 우리 새 세대들의 감정을 장쾌하게 형상한 바로 여기에 이 노래의 사상예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가는 백두산 흉룡강군의 기계가 벅차게 안겨오게 하고 있으며 승리자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영소승치게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향하여 승리 마지막 순서로 놀이 군위부대 자랑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솔태송 작사 작곡인 가요 군위부대 자랑가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제를 타승한 자랑찬 승리의 전통, 전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에 배출된 근위부대들의 빛나는 전투 위운들을 긍지 높이 노래하면서 위대한 당과 수령의 용도를 받들어 적들을 전율케 한 군위부대들의 거기한 투쟁 업적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지향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위부대들의 빛나는 전투위원들을 훌륭한 가사 형상으로 그려보인 노래는 전승의 역사를 더없는 긍지로 안고 사는 자랑과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세계를 진취적이고 활달하며 기백이 넘친 행진곡적인 선율 형상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상 반복성이 없는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의 선율은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미대조상에서 전개되면서 처음부터 진취적이고 절도 있는 군가적 성격을 또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위대한 영장의 선길 아래 세계를 널려오는 신화의 창조자들로 자라난 군위 부대들에 대한 끝없는 긍지의 감정을 안겨주면서 손군조선의 전승업적을 영원히 빛내어 나갈 천만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저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전쟁 도발과 제재 소동이 그 어느 때보다 광란적으로 벌어지던 위기 일발의 총세 속에서 전승절을 맞으며 창작 보급된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백두산 대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1100배의 용기와 기백을 안겨주는 최후 승리의 진군가로 힘있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함정거래 서러운 방자들 둘이 이 고명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